소름이 밀려오듯이 그대만 있으면 행복에 젖어요. 밤마다 별빛이 속삭이듯이 그대만 있으면 사랑하고파요. 포근한 당신의 품에 안기면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별빛이 속삭이듯이 그대만 있으면 사랑하고파요. 포근한 당신의 품에 안기면 아무도 모르게